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정치사항이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주였죠. 이번 주도 그 진운이 계속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한 여인의 사욕으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 문고리 거미줄에 꽁꽁 묶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아 한편으로는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어수선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땐 저도 모르게 핑크 프로이드의 파이널 컷 앨범을 듣곤 하는데, 추억의 골든팝스 오늘은 핑크 프로이드의 파이널 컷 앨범에서 첫 곡을 골라봤습니다. 전용 노을의 두 개의 태양이라는 곡입니다. Two Sun in the Sunset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성어가 가슴 속에 딱 하고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힘을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독불장군식으로 언행을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종국에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 언론, 사회단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번 기회에 모두들 자기 목 한목 단단히 챙기겠다는 그런 작태를 보면 해도 너무한데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굳은 신념과 의지로 살신성인하는 정치인, 언론, 사회단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기관들 언제쯤이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한민국 호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길 기대해보면서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스트 오브 타임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스틱스입니다. Tonight's the night we'll make history. Honey, you and I. 'Cause I'll take any risk to tie back the hands of time and stay with you here tonight. Do believe it's true. When people lock their doors and hide inside, rumor has it it's the end of paradise. But I know if the world just passed us by, baby, I know. Red, these are the worst of times. I do believe it's true. I feel so helpless, like a boat against the tide. I wish the summer wind could bring back paradise, but I know. 지금 국내 상황이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몰매 맞을 일이지만 비선 조직은 사실 어느 정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다 존재했는데 그 비선 조직 구성원들의 인품과 권위에 따라 사건의 파급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빠짐없이 시청한다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국 드라마에서조차 대통령이 아무런 정부 직책이 없는 친구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를 문제 삼고 보는 시청자가 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 사욕을 위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의지해 막된 말로 헤쳐먹고 법 위에 군림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유튜브입니다. With or without you. 지금 와서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비호감이었다, 능력 부족이었다며 한 말씀들 하시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전 지금도 애국심으로만 본다면은 현 정치인들 중에 가장 투철한 애국심을 가진 정치인으로 존경심을 넘어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제 권력이 손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자 불과 어제까지 눈치 보며 꼼짝 못했던 자들과 언론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제멋대로 놀듯 제세상 만나 신나고 요란하게 정도를 벗어나 날뛰고 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노래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패센저입니다. 레러고.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방송에서 제가 요즘 흠뻑 빠진 밴드라고 말씀드리면서 들려드린 히로우란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웅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영웅이 되고 싶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이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저 당신 옆에 묵묵히 항상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네요. 노래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Family of the Year입니다. Hero. I tried to keep my girl around and maybe buy me some new strings and her a night out on the weekend and we can whisper things secrets from our American dreams baby needs some protection but I'm a kid like everyone else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이것저것 머리 아픈 것도 많은데 이럴 땐 이런 컨트리 뮤직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리 뮤직 하면 이분 빼곤 얘기할 수가 없죠. 자니 캐시가 오늘은 그의 부인과 함께 골든팝스에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잭슨스입니다. We got married in a fever hotter than a pepper sprout. We've been talking about Jackson ever since the fire went out. I'm going to Jackson. I'm gonna mess around. Yeah, I'm going to Jackson. Look out, Jackson Town. We'll go. And I'm gonna snowball Jackson. See if I can. When I breeze into that city, people gonna stoop and bow. All them women gonna make me teach them what they don't know how. I'm going to Jackson. You turn loose of my coat, 'cause I'm going to Jackson. Goodbye, that's all she wrote. But they laugh at you in Jackson, and I'll be dancing on a pony keg. They'll lead you around town like a scalded hound, with your tail tucked between your legs. Yeah, go to Jackson, you big talking man, and I'll be waiting in Jackson behind my J-Pan plan. Harder than a pepper sprout. We've been talking about Jackson ever since the fire went out. I'm going to Jackson, and that's a fact. Yeah, we're going to Jackson. Ain't never coming back. Well, we got married in a than a pepper sprout. Honey, we've been talking about Jackson ever since the fire.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겨울 여자가 1977년도에 개봉했다고 하네요. 참 오래전 일인데 왜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 건 뭘까요? 조혜일 원작, 김승옥 각본의 김호성 감독이 당시 신인인 장미희 씨를 주연으로 발탁해서 만든 영화 겨울여자 주제가이기도 하죠. 당시 이 영화가 미성년자 입장풀가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인천까지 내려가 겨울에 몰래 본 기억이 납니다. 김세아 씨의 눈물로 쓴 편지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곡은 브렌달리의 If You Love Me가 준비됐는데요. 이 노래처럼 누구에게 이 정도로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질려버려 도망갈까요? 아니면 기분이 업돼서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을까요? 브렌달리의 If You Love Me 가사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f the sun should tumble from the sky, if the sea should suddenly run dry, if you love me, really love me, let it happen. I won't care if it seems that everything Shall I catch a shooting star? Shall I bring it where you are? If you want me to, I will. You can set me any task. I'll do anything you ask. If you'll only say, when at last our life on earth is through, I will share eternity with you. If you love me, really love me, let it happen. I won't care if 태양이 하늘에서 굴러 땅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바다가 갑자기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I don't care 하겠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웃으면서 그 비용을 세마하지 않겠답니다. 브렌달리의 If You Love Me 였습니다. 다음 곡은 제임스 브런트의 You Are Beautiful입니다. 어느 남잔지 정말 부럽습니다. I saw an angel of Adam Shaw. She smiled at me on the subway. She was with another man, but I won't lose no sleep on that, 'cause I've got a plan.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 and I don't know what to do, 'cause I'll never be with you. Mm-hmm. fucking high, and I don't think that I'll see her again. But we shared a moment that will last till the end.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It's true.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 and I don't know what to do, 'cause I'll never be with you.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It's true. There must be an angel with a smile on her face when she thought up that I should be with you. But it's time to face the truth. I will never be with you. Oh, mother, say a prayer for me. Jesse's back in town. It won't be easy. Don't let him near me. Don't let him touch me. Don't let him. Jesse, I'll always cut fresh flowers. 칼리 사이먼의 1980년대 히트곡 제시였습니다. 다음 곡은 제시걸 릭 스프링필드 노래인데요. 오늘은 어째 하다 보니까 제시와 관련된 그런 이름의 노래를 연속해서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이 제시라는 말은 여자 이름인 줄 저는 처음에 알았는데 이게 남자 이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알아야 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Jesse is a friend. Yeah, I know he's been a good friend of mine. But lately something's changed. It ain't hard to define. Jesse's got himself a girl and I wanna make her mine. And she's watching him with those eyes. And she's loving with that body, I just know it. And he's holding her in his arms late, late at night. You know I wish that I had Jesse's girl. I wish that I had Jesse's girl. Where can I find a woman like that? I'll play along with the charade. There doesn't seem to be a reason to change. You know, I feel so dirty when they start talking cute. I wanna tell her that I love her, but the point is probably moot. Cause she's watching him with those eyes. And she's loving him with that body, I just know it. And he's holding her in his arms late, late at night. 조슈의 휘파람을 부세요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비틀즈의 곡인데요. 사실은 이 비틀즈가 1960년대 이전에 그들이 데뷔하기 전까지는 뭐 일명의 당연히 그 무명의 밴드였는데 토니 셰리던이라는 그런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가수가 마이 본이라는 곡을 녹음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백밴드로 참여를 해서 비틀즈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백보컬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틀즈의 노래가 아닌 토니 셰리던의 음성으로 마이 본이 들으시겠습니다. 물론 백보컬은 비틀즈입니다. 노래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마이 본이입니다. 정치 상황으로 시작한 초기 골든팝스 작별을 할 시간입니다. 이런저런 정치 상황이 싫어 이민 오신 분들도 꽤 되는데 좋은 일도 아니면서 공연이 언급한 것 같아 후회가 막심하기도 합니다. 민심의 분노를 반목 교사로 삼아 한 가정 한 직장 그리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면서 동시에 집안에서나 회사에서나 두루 여러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마음가짐과 한쪽 말만 편벽하게 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역시 하게 됩니다. 동시에 지나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태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몇 년? 한 3년 됐나요? 프로야구 한 구단의 열성 팬이 당시 유명했던 감독 선임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난 후 반대로 감독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에 지나친 표현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추후의 골든팝스는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Pieces and go home.